초등학교 1학년 때 쇼트트랙으로 처음 빙상에 입문한 김민석은 직선 주로를 연습하다 종목을 스피드스케이팅으로 바꿨습니다. 올림픽 깜짝 메달로 한국 빙상계를 들뜨게 한 김민석은 이미 무서운 상승대로 주목을 받아온 꿈남이었습니다. 16살 때 최연소 국가대표에 뽑혔고 2017년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팀 추월과 1500m에서 2관왕에 오르며 아시아 무대를 평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출전한 올림픽에서 그것도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의 1500m 메달까지 거머쥔 김민석. 제2의 이승훈이라는 별명 그대로 한국의 빙속을 이끌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이 500m 첫 금메달에 도전했는데요.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실격 처리되면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쇼트트랙에서 가장 짧은 500m에선 레이스 초반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가장 안쪽 1라인에선 최민정은 세 번째로 스타트를 끊으면서 다소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최민정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펼치며 역전을 노렸습니다. 치열한 레이스 끝에 최민정은 두 바퀴를 남기고 마침내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바퀴. 최민정이 이탈리아 선수와 접전을 펼치며 아슬아슬하게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사진 판독을 거친 끝에 그야말로 간발의 차로 2위를 확정짓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민정이 상대 선수를 밀었다는 판정이 내려져 실격 처리됐습니다. 평소 좀처럼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 최민정도 아쉬운 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뭐 심판 판정이니까 저 뭐 후회 안 하기로 이제 다짐하고 게임했었으니까 결과 받아들이고 남은 세 종목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최민정이 결승에서 아쉽게 정상 도전에 실패하면서 한국 쇼트트랙 사상 첫 4관왕이라는 대기록도 일찌감치 무산됐습니다. 최민정은 오는 17일 1500m 결승에서 이번 대회 첫 번째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강채훈입니다. 최민정이 이처럼 불운에 눈물을 훔쳤지만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겼던 남자 쇼트트랙은 추가 메달을 향해 순항했습니다. 임효준과 서희라, 황대원이 모두 1000m 예선에서 선전하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3명이 모두 같은 조에 편성돼 정상적으로 경기가 진행될 경우 적어도 한 명은 준결승 문턱에서 탈락해야 하는 운명에 놓였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이어진 5000m 계주에서도 올림픽 신기록을 작성하며 결승에 안착해 오는 22일 또 하나의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대표팀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입니다. 이제 조별 예선 이미 탈락을 확정 지은 상태에서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 경기 상대가 하필이면 일본입니다. KBS입니다. 스웨덴을 상대로도 대패를 당하자 주공격수 박종환은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좋은 성적을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죄송스럽고 또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저희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의 벽은 실감했지만 단일팀은 대패의 충격을 잊기 위해 이색적인 축구공 훈련으로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머리 감독은 객관적인 전력에선 밀리지만 안방에서 열리는 이점을 살려 올림픽 최초의 빙판 한일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습니다. It's been a tough tournament. We had two tough games. We have a day off and then we have Japan. So make sure everybody's condition is good and look forward to that game. 세계 랭킹 9위 일본은 상대 전적에서 우리가 7전 7패로 밀리는 데다 올림픽 사상 첫 승을 목표로 출전해 치열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라인업에 来るかっていうのは 1戦 目 2戦 目を 見て 研究したいと思います. 오늘 경기는 남북 단일팀과 일본의 대규모 응원전도 예고돼 있어 치열한 자존심 대결이 예상됩니다. 단일팀은 빙판 위에서 열리는 사상 최초의 동계 올림픽 한일전에서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쇼트트랙 훈련장에서는 한국 선수들과 북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미국 선수들까지 같은 시간대에 마주치는 이색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별다른 교감은 없었지만 KBS의 평창올림픽센터를 방문한 바흐 IOC 위원장은 또 하나의 위대한 몸짓으로 평가했습니다. 남북의 세 번째 쇼트트랙 합동훈련이 이뤄진 강릉 영동대학교. 다른 한켠에서 미국 선수들이 스피드를 높이는 훈련의 한창입니다. 북한의 최은성은 스케이팅하는 미국 선수들을 유심히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와의 훈련을 위해 미국 감독의 동의까지 얻어 시간을 변경하면서 한국과 미국, 북한 선수가 처음으로 한 링크에 서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개막식에서도 냉랭했던 북미의 정치 상황과 연결돼 묘한 관심을 받았지만 북한 감독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상할 거 없어요. 뭐 좀 뭐 오름장이라서 뭐 내가 미국 선수들하고 같이 오늘과 같이 뭐 미국하고 도착하고 다른 여러 나라하고 같이 하는데. KBS의 평창올림픽 스튜디오를 방문한 바흐 IOC 위원장은 이를 두고 또 하나의 위대한 몸짓으로 평가했습니다. 리우올림픽 때 남북 체조 선수가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깊은 울림을 남겼듯이 정치적 상황을 떠나 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This is a great gesture. What the sport and the Olympic Games are about, to get to know each other,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then to become friends. 바흐 위원장의 기대처럼 평창올림픽이 스포츠를 통한 분위기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은 신만이가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파는 유일한 곳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소중한 얼굴 아무에게나 맡겨선 안 됩니다. 공식 티칭 의사가 시술하는 하안검 시술 전문 미라클 클리닉, 융자 정말 잘합니다. 집융자가 제일 쉽다는 융자나라, 소비자 만족 1위, 믿을만한 1등 관광은 아주투어뿐입니다. 아주관광, 그 친구의 아름다움의 비밀이 있는 곳 올림픽과 벌몬 더 시크릿 레이저 클리닉, 당뇨, 혈압, 혈관 청소, 만성 피로를 한 방에 잡아주는 광동제약 경업고 홈쇼핑 월드, 신선하고 맛있는 샐러드 바가 무료인 드림 코리안 바베큐 몽,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 가족의 웃음까지 담아드리는 올리브 스튜디오. 올리브 스튜디오가 새로운 곳에 단장을 했습니다. 베이비, 가족, 웨딩, 영정, 출장 사진 등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정성으로 담아드립니다. 11년간의 성실함으로 보답하는 올리브에서 전통 돌상과 모던 스타일의 돌상도 경험해보세요. 새로운 공간, 이벤트 서비스 20% 할인을 놓치지 마세요. 올리브 스튜디오 베베닷컴 714-449-1817 714-449-1817. 타이어의 절대 강자,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타이어스 for you, that's safe. 금호 타이어는 물론 미쉐린, 브리지스톤, 구디어 등 유명 브랜드 최저 가격을 보장합니다. 타이어 4개 교환 시 윌 얼라인먼트 공짜. 타이어 얼라인먼트, 브레이크, 샵, 최고의 품질, 확실한 워런티, 에어컨 점검과 수리도 최저 가격 보장.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타이어스 보이는 오렌지 돌프길 비치에서 한 블록 동쪽 스탠턴 신호등지나 100m 지점 714-523-5300 714-523-5300. 타이어를 살 때에는 타이어스 보유. 품질 좋은 한국 제품들이 가득한 원스톱 쇼핑 공간 웨스턴 백화점. 드디어 고객님들이 기다리시던 세봄맞이 왕창 플로어 대세일. 여성 의류, 부인복, 남성복, 니트, 여자 신발, 가방, 핸드백, 각종 화장품, 꽃집, 청가물, 백양 쌍방울, 아동복, 애기 신발, 금, 은, 시계, 액세서리, 옷수선집, 강아지옷도 판매하는 타운 선물센터, 건강식품과 스낵샵도 있어요. 세봄맞이 플로어 대세일은 2월 16, 17, 18, 금, 토, 일 단 3일간 놓치지 마세요. 웨스턴과 구가 웨스턴 백화점. 우리 깔끔한 맛에 고소한 소금 구이로 즐길 수 있는 맛있고 푸짐한 양곱창 먹으러 가요. 양곱창이라? 프랑스에 맛난 구이집이 있다고? 학산이요. 학산? 양곱창 전문 학산? 네, 학산 본점이 프랑스의 그랜드 오픈했어요. 학산은 오너가 셰프라 맛 하나는 자신 있다는데요. 프라임급의 소고기와 특수 부위만을 고집하는 돼지고기, 쫄깃한 돼지 껍데기도 제일 맛있는 곳. 학산! 세팔베다 알링턴 310-517-9200. 여보, 우리 생명보험은 몇 살까지 커버되지? 전에 보험에서 돈도 인출했었는데 어떻게 되나? 글쎄요, 보험금은 매달 은행에서 자동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 보험료는 언제까지 지불해야 되지? 당신의 생명보험은 안녕하신가요? 21년 경험의 생명보험 전문가 사이먼 손에게 전화하세요. 보험 리뷰와 리모델링을 통해 생명보험은 더 튼튼하고 보험료를 절약하게 도와드립니다. 626-888-3649 626-888-3649 하늘인슈런스 사이먼 송. 일갤런으로 59마일까지, 한 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60번 웨스트 방향 7가 에비뉴 구간에서 조금 전 이중 추돌 사고 발생 소식 올라왔습니다. 2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향입니다. 발드윈 에비뉴 프리웨이 진입로 쪽에서도 역시 이중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2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향입니다. 605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에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 사우스 소토 에비뉴 구간에서 이중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입니다. 산타페 에비뉴 구간 카플레인 쪽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서 있습니다. 7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405번 사우스와 교차되는 지점에도 역시 고장 차량 한 대 멈춰서 있습니다. 101번 놀스 방향 사우스 소토 스트릿 구간에서 추돌 사고 발생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정체 구간 알아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현재 10번 웨스트와 교차되는 지점 9마일대 정체를 시작으로 오늘 로즈미드 블루버드까지 8마일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 7가 스트릿부터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110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7마일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주 드라이브 구간에서 올리브 에비뉴 구간도 오늘 14에서 15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2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향 노즈미드 블루버드 구간에서 버논 에비뉴 구간도 오늘 8마일에서 21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플레인 모두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푸엔테 에비뉴에서 팩로드 구간 11에서 20마일대, 또 이스턴 에비뉴 구간부터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가 스트리까지 5마일에서 22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오늘 정체 구간입니다. 정체 구간 힐스트릿 구간부터 13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슬라우슨 에비뉴까지 10마일에서 21마일대로 긴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는 1갤런으로 59마일까지, 한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쇼핑몰 주차장에서 오늘 새벽 불에 탄 차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화재는 오늘 새벽 3시 30분 9800 가든그로브 블루버드에 있는 쇼핑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쇼핑몰 한인 상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인분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친숙한 그런 몰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국은 도요타 프리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를 10분 만에 진압한 뒤 차 안에서 심하게 불에 탄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조수석에서 발견됐지만 경찰은 시신의 성별도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근처 은행 감시 카메라를 분석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차량은 화재가 발생하기 20분 전 주차장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화재가 의도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말 또다시 한인 노인을 타겟으로 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LAC 정부와 한인회는 현상금을 걸고 용의자 검거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배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대낮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타운 한복판에서 발생한 80대 한인 노인 폭행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올해 85살의 송할머니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손녀인 고유진 씨입니다.

또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덤핑에 의해 전멸하고 있다며 관세와 쿼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 제재를 발표할 예정인데 중국과 우리나라 철강 제품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And I will make a decision that reflects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need to address overproduction in China and other countries. You have countries that are so overproducing, and what they're doing is they're dumping it on us. 전문가들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그 밖에 단신 종합입니다. 가주 소셜 서비스국이 오늘 LA나 샌디에고에서 산불 피해를 입거나 일정 집 코드 안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가정은 한 달 동안 재난 캘프레시 프로그램을 통해 식품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 월 수입이 $2,755인 경우 $64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신청이 월요일 시작돼 금요일 종료되며 LA 카운티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불 피해자는 LA와 샌디에고 전역의 로컬 소셜서비스 사무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수혜 자격이 될 수 있는 집코드는 91342, 91040, 91042, 91355, 91381, 91384, 90077로 산불로 주택이나 사무실에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수입이 없어진 경우 산불로 발생한 비용 배상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미 캘프레시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은 가구 규모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품위 있게 떠나보내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묘지와 교회, 호텔, 정원을 모두 한 공간에 담은 에덴 낙원 메모리얼 리조트가 지난해 10월 경기도 이천시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조경과 건축물이 어우러진 에덴 낙원 메모리얼 리조트는 사랑하는 이를 묻고 가족들이 함께 찾아와 호텔에 머물면서 추모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공간으로 이곳 LA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도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LA를 방문한 에덴 낙원의 곽요셉 이사 사장입니다. 이 죽음을 가장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나의 인생에 흔적을 남기고 다음 세대에 좋은 유훈을 교훈을 남기는 방법은 에덴 낙원과 같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구별되는 이곳은 화장 후에 유골을 뿌리거나 봉안당에 유골함을 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가족이 방문해 추모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족 호텔, 교회, 미팅룸 등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회원 문의는 www.edenparadise.co.kr로 하면 됩니다. 단신종합이었습니다. 이어서 미주 전 지역의 한국일보 지사망을 통해 생생한 현지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화요일 워싱턴 DC 연결합니다. 한국일보 워싱턴 DC 지사의 강진우 기자입니다.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대형 그로서리 마켓에 하드 리코와 비어, 와인 판매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메릴랜드 주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한인 단체들이 이 법안 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현재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주민들이 비어와 와인을 사려면 비어 앤 와인 판매업소, 하드리커를 구입하려면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리커스토어를 가야 하는데 만약 대형 슈퍼마켓에서 하드리커와 비어 앤 와인을 판매하게 되면 한인 리커업소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에는 현재 120개의 비어 앤 와인업소가 있으며 이 중 절반을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천 워싱턴 한인연합회장은 메릴랜드에서는 많은 한인들이 비어 앤 와인 업소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법안이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통과되면 볼티모어 등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 만큼 한인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청회 등에 참석해 반대 의사를 적극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리 오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오는 16일 설을 앞두고 애나폴리스의 주지사 관저에 한인 등 아태계 인사 2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설을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오건 주지사는 지난 8일 부인인 유미 오건 여사와 함께 마련한 설 축하 리세션에서

북핵 문제 대응 결정 시간이 가까워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대화 가능하다라는 뉴스를 계속 쏟아내고 있고요. 올해는 북한이 위협적이다라는 뉴스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 구사해오고 있는 양면 작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뿐 아니라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기류 변화 이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오늘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코츠 국장은 김정은이 보여온 도발적 본성과 불안정함을 보면 북핵은 미국의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이 올해 더 많은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We expect to see North Korea press ahead with additional missile tests this year, and its foreign minister has threatened an atmospheric nuclear test over the Pacific.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도 김정은이 핵 보유 전략을 바꿀 조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 indication there's any strategic change in the outlook for Kim Jong-un and his desire to retain his nuclear capacity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 change there. 미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미군이 내년 말까지 전 세계 7개 사드포대에 미사일 82기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이유로 러시아나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 북한의 위협만 거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외교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타협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의 외교적 관여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의중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북 경제 압박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내년 예산에 담았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이 미 하원 예산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국방부 예산이 전해에 비해 10% 이상 는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미사일 방어에 129억 달러, 13조 9,800여억 원이 새로 잡혔습니다. 미사일 방어 예산에는 이지스 구축함 탑재 요격체계 43기,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 요격체계 4기, 고고도 미사일 사드 요격체계 82기, 개량형 미사일 요격체계 240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 내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발사장 건설과 요격미사일 20기 조달 비용도 잡혔습니다. 미사일 식별 능력 개선을 위해 하와이 등 두 곳에 관련 레이더 설치 예산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 등을 겨냥한 핵 억지력 예산도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 160억 원 정도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We're increasing arsenals of virtually every weapon. We're modernizing and creating a brand new nuclear force. And frankly, we have to do it because others are doing it. If they stop, we'll stop. But they're not stopping. So if they're not going to stop, we're going to be so far ahead of everybody else in nuclear. 이와 함께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임무를 위해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과 금융범죄단속반에 2017년보다 420여억 원 늘어난 1억 6,200만 달러, 1,756억여 원을 요청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날씨가 쌀쌀해지면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피부에 지방샘이 위축돼 수분을 머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땀샘도 위축돼 수분이 몸 안에서 살갗으로 가지 않아 푸석푸석해집니다. 가려움증이 심하면 전문의로부터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먹는 음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운 성질을 가진 음식, 기름진 음식, 고열량식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가려움증 완화에 좋은 음식 알아봅니다. 첫 번째 현미입니다. 중금속을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항암작용을 하는 성분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심할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특히 현미의 싹을 틔운 발아현미는 항산화와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버섯입니다. 건선 등으로 인해

벌금 180억 원에 추징금 72억 원. 2시간 반에 걸친 판결은 엄중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점, 광범위한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하는 등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점, 그러면서도 재판 내내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형선고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선고 공판 내내 최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이 25년형을 구형할 때 괴성을 지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선고 직전 고통을 호소하면서 잠시 법정을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정리해서 주장한 의혹에서 심정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최 씨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2월 13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LA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린 가운데 오늘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부분적으로 약간의 소나기 올 확률 20% 보이고 LA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6도로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부터는 구름 거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목요일 LA지역의 낮 기온 69도, 금요일과 토요일은 70도 중반대까지 낮 기온 오르며 조금 포근하지만 일요일에는 낮 기온 다시 60도대로 내려가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밑도는 더 쌀쌀한 날씨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지역별 내일 낮 최고 기온입니다. 산타모니카 65도, 버뱅크 66도, 플래튼 68도, 토렌스 66도, 리버사이드 67도, 샌디에고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4도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날씨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내일도 약간 구름 낀 가운데 10에서 2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 43도, 내일 낮 최고 57도입니다. 라스베가스 오늘 밤 약간 흐리고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낀 가운데 소나기 올 확률 20% 보입니다. 45도, 63도. 시애틀 오늘 밤 10에서 15마일대 바람을 동반한 비 소식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소나기 오다가 차차 기겠고 38도, 45도. 포틀랜드 오늘 밤 비 소식 있습니다. 내일도 때때로 소나기가 오다 가다를 반복하겠고 밤 최저 36도, 내일 낮 최고 49도입니다. 뉴욕 내일 부분적으로 구름 낍니다. 33도, 52도. 시카고 내일 오전에 흐리지만 오후 들면서 약간의 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26도, 41도.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과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69도, 내일 낮 최고 78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꿈의 클럽이 한자리에 2018년 신상품을 대세일하는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보험을 알고 가족의 건강을 지킨다. 복잡하고 어려운 미국 건강보험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대답해드립니다. 이 시간은 DK 건강보험의 데이빗 강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DK 건강보험의 데이빗 강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세금 보고 하실 때 우리 그 건강보험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 보고가 2017년 세금 보고가 건강보험에 요금에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메디케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현재 메디케어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메디케어 파트 B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의사가 치료하는 그런 의사 치료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커버를 받는 보험이 메디케어 파트 B인데 이 메디케어 파트 B는 세금 보고하신 횟수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돈을 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내시는 메디케어 보험료 금액 자체가